오늘 밤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져요. 익숙해진 혼자만의 밤이 싫어요. 누군가와 설레이는 그런 감정이 그리워. 익숙했던 그 흔한 말도 이젠 어색해.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고 어느새 1년이 됐는데 그댄 어디 있나요? 그대가 내 손을 잡고 내 어깨에 기대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준다면 네 봄이 돼줄게. 네 봄이 돼줄게.